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의 이야기가 대본입니다. 날씨 좋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날씨 좋은데 다들한테 갈 데가 없으셨나봐요. 네, 여기 잘 왔어요. 광주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휴무 바꿔가면서 오빠 보려고 왔어요. 왜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마워요. 멀리까지 와서 잘 왔습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아, 언니랑 조카랑 왔습니다. 경상도군요? 대구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우습습니까? 자기가 대구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웃어요? 아, 그래,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조카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구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엄마랑. 예, 알았어요. 그래, 엄마랑 왔겠죠. 얼로 그렇게 오고 싶진 않았죠? 아니요, 오고 싶었어요. 왜?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오고 싶었던 거지 본인은 그렇게 오고 싶지 않았죠? 네. 잘했어요. 쟤네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안 돼요. 왜요? 창피해요. 뭐가요? 저기. 아, 저기 얼굴이 나오는 게 창피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엄마를 잡으세요. 카메라가 엄마를 잡고 이야기는 네가 하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네. 알았어요. 지연이는 아저씨 좋아요? 네. 왜요? 왜 그렇게 물어? 알았어요. 그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거들의 의사를 되게 잘 표현해주네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재준이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플끼리 데이트하러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야, 많다. 혹시 오늘 커플들 중에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와보세요. 오, 옷 잘 살랍니다. 야, 이거 뭐 뒤에 뭘 이렇게 묶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보세요. 밖에 지금 24도거든요. 야, 이게 지금 밖에 24도예요. 밖에 24도인데 뭘 이렇게 짜매고 와, 이 머리에는 뭐 풀럽니까? 아니면 아, 머리카락이구나. 네,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여자친구분? 18일 날 며칠 한 일주일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 제가 외국에 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결혼식을 하고 다시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 프로포즈를 못해가지고 계속 욕먹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줬고. 아이고, 이런 것도 결혼을 한다. 참, 내 어이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계속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신부 되시는 분도, 아내 되시는 분도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남자 둘이 온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짜증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남자 둘이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비키고. 네. 둘은 친구 사이에요?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시고. 제자고. 선생님이 동안인 거예요? 미안해. 아, 미안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저씨가 노안이 와서 그래요. 예, 여기 오세요. 알았어요. 자, 프로포즈 안 했어요? 되게 많이 서운했어요? 네. 그, 계속 얘기했어요? 프로포즈 해달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계속 결혼식 전날까지도 기다렸는데, 화장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어, 연락이 안 왔어요. 설마 결혼식 전날은 할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거 살 시간에, 이런 거 살 시간에, 이런 거 살 시간에! 이런 거 살 시간에! 머리 넘길 시간에, 머리 넘길 시간에! 자, 알았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설마 결혼식 전날에는 할 줄 알았죠, 그래서? 네. 아,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하고. 네. 그럼 얘기하시긴 그랬어요. 프로포즈 안 받고 결혼 못 한다. 어, 근데 이미 식장을 예약해놔갖고 네, 천천장도 다 돌리고 해갖고 네,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되게 막 듣는 우리가 되게 짜증나고 막 그런 음악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자, 네, 자 하세요. 프로포즈. 저를 하려고요? 뭐 프로포즈 하시라고요. 원래는 보통 한쪽 무릎을 꿇습니다만은 아, 이게 워낙 자연스러운 걸 중시하시는 분이라 이게 약간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놓으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자, 네, 자, 하세요. 예, 저 사랑하는 민주야, 참 고맙고. 외국 나갈 때마다 다 따라와서 남 있고 고맙고, 원래 프로포즈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그 결혼식 전날에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여튼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표현할 방법이 그렇게 잘 몰라서 서툴고. 그래서 저 오늘 죄송한데 예, 오해 성사 말고요. 저 이분이 지금 신부, 그 신부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 성당의 신부님이 아니라고요. 이제 예, 평생 같이 바라보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쁘게 잘 살자. 사랑해. 얼마나 더 하시려고, 얼마나 더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두 부부에게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씨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살아요, 가서. 네. 나만 사랑해. 죽어도 나만 사랑해. 달콤한 듯 나 빠져버리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 나도 너만을 사랑해. 우리 고민이 각기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고민이 해결되면 그 내 고민도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많이 걱정하다 보면 내 고민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고민과 걱정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없이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다가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 한번 적어보세요. 요즘 내 걱정과 고민은 이런 거다. 아니면 나는 걱정이 없다 하시는 분은 걱정이 없다 하셔도 되고.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봅시다. 고3. 아, 그렇죠. 늙어가는 게 고민. 9수, 취업, 미래 공부, 연애, 20살. 한 번에 졸업. 와, 진짜 많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내려주세요. 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인생 그렇게 알아서 같이 사는 거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 고민 좀 들어주세요부터 한번 가봅시다. 저기 고민이 뭐예요? 저는 네, 김제동 아저씨 같이 네, 김제동 형 같은 진행자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란 것이 일단 제자를 데리고 온 것도 훌륭하지만 김제동 아저씨라고 했을 때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름 뭐예요? 신민식이요. 아, 민식이가 선생님을 네. 모시고 온 거예요? 네, 순천에서. 전남 순천에서 왔어요. 네. 아, 이거 뭐, 이 박소리가 벌써 남, 전남 순천에서? 예. 네. 대단하다. 학교는 고흥. 학교는 전남 고흥? 예. 네. 선생님한테 뭐라고 가자 그랬어요? 선생님 갈래요 하니까. 네. 왜 가자 하길래 바로 아 맞죠? 그래요? 네.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안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잠깐 올라와 보세요. 네 올라와 보세요. 괜찮아. 네 오늘 저줄 개탔다. 네 오이고 네 자, 여기 와서 자, 민식이가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왜 사회자가 되고 싶은지 사람들 앞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쯤 돼서 이제 좀 방황을 타다가 이제 레크레이션 강의를 들었는데 진짜 막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런 일을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런 사회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방황을 좀 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럼요. 그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거니까. 방황 잘 탔어요, 그래서? 가출을 서울까지 하고. 네? 부산 가고. 며칠간? 거의 한 달간. 거의 한 달간? 예. 방학 때? 아니요, 학교 다닐 때. 오. 그래서 학교가 고흥이에요. 아, 학교를 한번 바꿨어요? 네. 아, 그래서 저 선생님 만난 거고? 네, 그 1학년 때 갑자기 담임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도 되게 잘 친해지셨나 보네. 예,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이제 저희랑 통하는 부분도 있고 김재동 씨 말처럼 이제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이게 포스가 생기죠. 아까는 아저씨 형 그러다 아, 김재동 씨 말씀처럼 에이, 저 이게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가르마만 타면 괜찮겠어요. 가르마요? 예. 이거 3일 전에 매직이요. 네? 3일 전에 매직을 하고. 아, 매직을? 네. 매직이 뭐? 머리 펴, 파마열을 펴. 아, 스트레이트 파마. 네. 그, 머리를 그냥 폈다고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짜증내는 것까지는 없잖아. 머리를 그냥 폈다고요. 오케이.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민식이 처음 만났었을 때. 많이 좀 흔들렸었죠. 학교 다니는 걸 어려워했었고. 네. 네. 네, 그랬던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3년 동안 담임하면서 아이가 이제 꿈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네. 꿈을 찾았던 게 이제 김제동 씨 같은 그런 훌륭한 사회자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쪽으로는 이제 잘 몰라서 네.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고 어떻게 이제 아이를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해나가야 될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식이가 그 방청권을 네. 예,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됐죠.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아까 스님 지금 잘 모르신다 그러셨는데 그, 제 느낌에는 그 레크레이션 강사 또는 사회자가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이미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잘 보고 아이의 꿈을 궁금해하고 이 아이가 무엇을 이루는지 어른으로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게 사회자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관객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민식이를 포함해서 그 선생님에게 박수를 꼭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식 고마워. 스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선생님 저 이제 한 7월 달 중에 취업 나가는데 이제 맛있는 거 사 올게요. 그래요? 어디 취업 나가는데? 그 취업은 이제 모르죠.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직은 뭐라고? 머리를 그냥 피는 거. 오케이 오케이. 매직이한테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다시 고맙다. 봅시다. 아, 결혼하고 싶어요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아 옆에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 야, 저기 죄송한데 마이크를 그렇게 담배 불 끄듯이 아, 좀 이렇게 촛불 끄듯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네,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취업을 막 한 상태라서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취업을 안 한 상태가 아니고 막 한 상태여서 네. 돈 모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혹시 이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공감이 된다든지. 네. 아버님께서는 어떠세요? 저 커플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 인생 산다는 게 다 똑같은데 그냥 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 말씀도 되게 좋았지만 왜 더 크게 웃었냐면 그 말씀을 듣는 옆에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님께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만족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잘 찾아오셨네. 예, 그 저기 결혼 생활에 왜 만족을 못하세요? 어,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 사람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 하신다는데? 아,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고 또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가장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여기 따님이세요? 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다는데? 네. 왜 걱정이 많으실까? 저 때문에. 왜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거든요. 영생. 아, 아, 근데 죄송한데 아내분께, 아내분께서는 지금 못 살겠다 그러시거든요.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걱정을 못해요. 아, 예.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어머님이 왜 흥분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아, 이를 꽉 깨물고 계시거든요. 아,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아, 죽은 사람은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따님 결혼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되십니까? 걱정이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아, 예.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김재동님도 결혼 안 했지요. 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은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붉은 꽃도 11을 가지 못한다. 그럼요. 젊음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은 안 합니까? 젊음하고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숨이 유한한데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들. 아, 목숨이 유한한데 결혼을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아버님과 제가 함께하는 영생 토론. 전 국민이 기대하는 영생 토론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아마 모든 고민들이 그 안에 녹아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요조 씨는 홍대 여신으로 불리시다가 요즘 별명이 바뀌셨다고. 네.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되셨나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홍대 어머니 있으면 아버지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됐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게 지금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남편이 있어야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네. 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 내가 영생한다고 믿으시는 굉장히 유전자주의자신 것 같아요. 저 아버님께서. 네.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과학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 놀랐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들이나 딸을 그러니까 자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아직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완전한 사랑 같은 거, 완전한 기쁨 같은 걸 아직 누려보지 못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을 아는 게 영생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긴 합니다. 완전한 사랑보다 먼저 인내를 배웁니다. 때리고 싶지만 때리면 안 된다. 화가 나지만 참아야 한다. 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독립된 주체다. 아하. 예. 그걸 다 배울 때쯤에 늙습니다. 네, 노화란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노화는 진행되지만 그대는 영생하시고 계십니다. 최진기 선생님은 영생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생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영생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이 들고 싶지 않다. 일단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앞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 제가 처음 충격적인 걸 받았는데 1,000명당 6명이 결혼을 했어요 올해. 이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80살이라고 그러면은 80을 곱하면은 48%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혼 못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힘든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은 결혼을 할 거예요. 그 결혼한 분 중에 4분의 1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영생할 확률이 한 30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 대표 주자고요. 연애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예전에 느꼈던 연애 어떤 그 감정 또는 그러한 연애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 아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싶었지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교사입니다. 애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고3을 만나고 내년도 고3을 만나요. 항상 19살을 만나는데 제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죠. 그래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매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딱 들어왔을 때 항상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져요. 제일 힘든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아이들 말을 그냥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선생님도 아마 똑같은 혹시 여기에도 무슨 수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하는 얘기의 46%가량을 선생님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통계가 있다든지, 학생들은 서울에서 고터에서 만나요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황성 예토 고터 이런 데 계셨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하면은 떠오른 노래가 딱 던지잖아요. 그럼 완전 딱 나오죠, 세대 차이가. 커피? 커피 하면 무슨 노래 떠오르세요? 저요? 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바로 아메리카노가 나오거든요. 아메리카노, 네. 좋아, 좋아. 근데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감성은 이미 넘어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제동 씨가 부르니까 트로트 같아요. 아메리카노, 네. 좋아, 좋아.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알아듣겠어요. 그, 뭐 이렇게, 만약 고터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토, 너 뭐 성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요! 그래서 내가, 나 몰랐어. 알았어. 고토 앞에 파크에서 만나요. 그래서, 파크, 뭐 고토 앞에 공원이 있냐 그랬더니, 파리크라상을 파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뇌생남은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뇌생남, 그 다음에 솔까말, 솔까말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까말, 네. 저거 외에는 아 오퍼 세대는 뭐 알고. 여기 혹시 선생님 계십니까? 이 사연 적어놓으신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구부스님 여기 계시는구나. 요즘 그러니까 신조어들을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지금 아까 띄워주신 것처럼 줄임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떠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직 4학년 안 됐고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4학년 아직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저 젊은 학생들이 4학년이 뭐야?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는 마흔이 됐다 얘기요? 뭐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 학생 우리도 우리 시대의 언어를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거죠. 아이들은 사실 너 2학년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 나 고2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2학년이야? 근데 어 나 20대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조금 네, 더 그런 느낌이 쓰입니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이 말은 모르겠다 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존 일. 존예가 뭐? 오케이. 많이 이쁘다. 그럼 만예 그래야지. 아, 존예.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 제가 동네 다니는데 여고생 둘이 지나가다가 오 아저씨 생각보다 존잘 그래서 펜잘이지 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줄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군요. 저도 가끔은 써요. 와 멘붕 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제가 쓰면 친구들은 국어 사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선생님도 쓰는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주 쓰는 언어가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미치는데 사실 왜 그 언어를 쓰는지 생각해보면 더 안타깝죠.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또래 집단끼리 쓰는 외계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더 결속력을 강화하는 건데 그만큼 그게 기성세대 어른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기저가 깔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이들 보러 왜 줄였으냐 왜 이상한 단어를 앞에 붙이냐 야단칠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좀 험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도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이를 덜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이들이 그때 그거 막 쓰다가 크면 또 안 써요. 네,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다 은어들 썼잖아요, 우리. 근데 커서는 적게 쓰잖아요. 은어 엄청 썼죠. 은어 엄청 썼죠. 저는 하나 딱 말씀드리면은 은어 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욕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네. 욕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욕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욕이라는 거는 여러 상황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 헐 뭐 예를 들면 뭐 또 아주 더 나쁜 욕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상황에서 그걸 다 쓸 수 통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애들이 사용하는 구사하는 언어 단어 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은어 쓰고 이런 좋은데 가만히 우리가 욕하는 상황을 해보시면은 우리 뭐 전라도 표현을 하면 그건 거시기라고 표현해 볼까요? 내가 야 거시기해서 거시기한데 거시기해서 거시기해서 야 오늘 참 거시기스럽네. 근데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게 헐도 되거든요. 아닌가요? 예? 더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거죠. 네. 네. 한 단어로 굉장히 많은 뜻을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맥락에 맞춰 이해하는. 예. 그게 굉장히 지적인 일인데. 아 그래요. 그냥 솔직한 제 느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네. 스님 참 좋은 스님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는 학교 현장에 있어서 보지 않았겠지만 학생들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거다. 다들 좋은 자리니까요. 자기 길 잘 헤쳐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결혼 못한 5대 독자 30대 남자입니다.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랬어요? 와 계십니까 혹시? 예 일어나셨어요? 네. 뭐 어디가 빠진다는 얘긴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뒷머리를 앞으로 내려서 겨우 병원에서 걱정하셔야 할 거라고. 병원에서는 늘 걱정하라 그럽니다. 그죠? 제가 병원 가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말 중에 하나 그겁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엑스레이 사진 걸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짜 고민이 뭐예요?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결혼을 못했고 애인도 없는데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애인이 먼저인지 결혼이 먼저인지 아이가 먼저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서 애인이 먼저인지 결혼이 먼저인지 아이가 먼저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고요? 아이 참네. 애인이 되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어서 영생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뭔 얘기를? 아니 근데 본인이 5대 독자라는 사실이 이성을 만나는데 정신적인 좀 장애가 되기도 합니까? 서른 줄을 넘어가면서 조금 장애가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고민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더 걱정되는 건 아니 뭐 당연히 혼자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연애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애를 먼저 낳아야 되는지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는 그런 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거는 항상 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살아가면서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성분과 그 행복한 온전한 사랑을 하는데 그런 게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병준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싫어요. 뭐가 싫어요? 일단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하고 연애 잘 못할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되게 준수하시고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그 생각이 약간 좀 겁나는 생각. 만약에 진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야 될까? 나는 너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너를 닮은 어떤 조그만 너도 하나 있었어. 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나는 너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너를 닮은 어떤 조그만 너도 하나 있었어. 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과학이 의미가 없네요. 자기 자꾸 단점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거꾸로 장점을 한번 얘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5대 독자라는 건 숨기면 되는 거고요. 머리는 흑채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지금 거꾸로 32이라는 나이가 아직 우리 남성 평균 혼인 연령이 32.4세인가 그러니까 낮아요 아직. 저 죄송한데 네. 그런 통계는 네. 원래 다 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손수건 같은 데 적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네, 외우고 궁금해서 그래요. 아, 분명히 어디서 야, 이렇게 장점을 생각하세요. 장점을 김제동 씨보다도 젊고 머리도 아직 더 이거 장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신감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똥값인가요? 야, 이거는 질문이 굉장히 그 사연 적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네.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누나 시집 언제 갈 거야? 누나 나이 똥값이야. 라고 얘기하고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누구 친구 결혼식을 갔다 오거나 하시는 날에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나이 서른과 똥값과는 어떤 관계가? 옹호하는 발언할 수밖에. 이게 안티에이징 문화죠. 광고 중에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광고가 안티에이징이거든요. 나이는 병이 아니에요. 네, 물론 나이라는 거는 사실 나이 먹는다는 건 우리가 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갖다가 병시하죠. 하나는 못생긴 외모와 하나는 늙은 나이를 병 취급하는 문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늙고 못생긴 외모를 그렇죠. 병시하는 그런 문화를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 경력 20년 이상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결혼 경력 20년 이상 되신 분. 아, 경력 20년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버님, 들으시면서 생각이 어떠셨어요? 김제동 씨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려 그러면은, 예. 삐야 돼요. 속된 말로 눈이 삐야 돼요. 눈이, 삐야 된다고요? 네. 눈이 삐야 된다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눈이 너무 높든가, 네. 아니면 너무 낮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적당해야 상대방한테 눈이 삐죠.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지금 옆에 지금 사모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삐어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씀을 지금. 서로가 삐어서니까 하죠. 아, 그래요? 반론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기 뭐야. 그 제 인생 최대 실수. 왜요? 경상도 남자가 어떤지 모르고 했어요. 아, 그래요? 경상도 남자가 어떤데요? 그러니까 절대 경상도 남자를 사위로 받으면 안 돼. 지금 42의 경상도 남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래요? 시간과 딸이 있는데 얘는 예. 그 결혼을 할 생각조차 없대요. 왜요? 글쎄 모르겠어요. 가라 그러니까 관심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저도 포기는 했는데 네. 경상도 남자는 골라오지 말아라. 어쨌든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마 또 이분 나오시면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입니다. 네. 아까 나이 서른이 넘으면 똥값이 된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도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뭐 건방증이 생기고 그리고 했던 얘기도 기억 못하고 또 하는 것 같고 확실히 내가 이럴 때 나이를 먹는 것 같고 들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빠만 나이 먹는 거 아니고 다들 다 한 살씩 오빠 먹... 지금 이본 씨가 저를 가리키면서 오빠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아무 정신이 없어요. 저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시네. 그리고 정기승 교수님은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 게 자기 보고는 오빠라고 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섭섭하네요. 지금 삐지신 거죠? 네. 오빠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한국 사회의 나이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긴 해요. 지금 방금 대화가. 보통 만나면 우리가 일단 나이를 물어보고 서열을 결정 짓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빠라고 불러. 아 죄송한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잘 얘기 안 해요. 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뭐 이런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대화가.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싸움도 좀 적고. 예. 네. 우리나라 싸우는 게 대부분 그 너 몇 살이야로 시작하잖아요. 대부분 싸움의 대화가 너 몇 살이야. 그다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민증가예요. 예.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됐고, 근데 그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오빠라고 한마디 해주니까, 그 학창시절에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아, 우리 시절에 이번 씨야,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네. 우리 시절에도 뭐, 그게, 네, 73년생이신 네. 거잖아요. 네. 제가 빠른 칠사라. 학교로 이제 같이 나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죠. 빠른 문화. 그럼 제가 누나라고 아 그럼요. 아 좋죠. 그 나이 때문에 제일 싸우는 경우도 많고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연이 어떤 거냐 하면 아마 그런 거거든요. 내 나이 9수인데 내 나이 40에도 꽃다운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세요? 안 계세요? 아, 꽃 같은 인생이 찾아올까요? 물어놓고 자기는 꽃 찾아서 갔군요. 이 사람들이 꽃 같은 인생이 오셨나 보네. 남자 나이 마흔은 모르겠는데 여자 그 여자가 나이가 마흔이 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편한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20대 때 서른을 기다리는 마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냥 아, 좀 30살 되고 30세 되고 하면 좀 안정적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40살은 이렇게 기대는 안 되네요. 30살처럼. 이번 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 나이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뭐든 찾아간다라는 이 어르신들 얘기가 저는 기억이 나면서 되게 40대 때도 좀 30대처럼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40대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그냥 그 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자면 네. 그 시애틀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뭐 무슨 연구가 있구나. 큰 연구 많아요. 통계 많고 1950년대부터 한 6천 명을 대상으로 10살 이하의 아이부터 8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그 전 나이대에 걸쳐서 뇌가 언제 제일 빠릿빠릿한지 가장 발달해 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가장 우리의 뇌가 좋은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맥락을 추리하고 하는 능력이 좋은 때가 46에서 55이에요. 살아볼 만한 세상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이 자기 뇌의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지 아직 그 전성기가 오지 않은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전성기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중년의 뇌가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와... 그렇죠.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원더우먼인 줄 알았던 우리 엄마 점점 할머니가 되어갑니다. 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26살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갔죠. 26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께서 26살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왜 죄송한지도 잘 모르겠고 왜 26살인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재작년에 어머니가 뇌동맹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그 뇌동맹류를 갖고 이제 사시거든요. 근데 그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뭐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얼마 전 일이었는데 제가 볼 일이 마려서 화장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어머니가 불을 켜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불 켜고 주무셨냐고 이렇게 아침에 여쭤보니까 무서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마음을? 사실은 오늘도 네. 같이 올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네. 이것마저도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워서 같이 못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주제 얘기는 다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라이트하게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엄마, 부모님에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라이트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친구도 굉장히 효자신가 봐요. 네, 따뜻함이 느껴져서 제가 살짝 중간에 울컥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많이 다가가고 대화를 많이 가져주고 말을 많이 걸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이제는 우리 학생분이 아끼지 않고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번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되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배영진 씨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 그랬을 것 같고 또 들으시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은 또 되게 또 자식 생각에 위로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네 한마디 하세요. 네. 아우 되게 귀여우시구나. 저러실 때는 늦었어요. 늦었어요. 마음에 많이 걸리셨던 모양인데 늦었어요. 뭐가 귀여워요 갑자기. 뭐가 귀여워요 갑자기. 아까 했던 말들을 우리가 편집으로 다 살려놓을 건데. 26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26살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26세 엄마에게서 저렇게 감동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얼굴이 아마 네 자 네 영준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엄마 저 막내 아들 영준이에요. 엄마가 머리 아프시다고 머리 부여잡고 계실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참 한심스럽고 내가 엄마한테 힘이 되드리지 못할까 26이나 먹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도 아침에 출근 시간 돼서 차 놓친다고 육교 뛰어 올라갈 때 자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고 취직 걱정하고 있는 아들이라 지금 당장은 어머니한테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 현실도 정말 힘든데 앞으로는 어머니가 힘들 때 그 옆에서 더 기댈 수 있는 아들은 돼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아, 영준이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예. 영준이 막내 아들이지? 영준아. 예. 형 생각을 조금 얘기해도 될까? 네. 네, 지금 영준이 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막내다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 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형 있어? 누나 있어. 누나 있지? 네. 그지? 걱정하는 건 조금 누나한테 줘. 그리고 영준이는 막내 노릇을 해, 엄마한테. 까불고. 철없이 막 행동하고 막. 방문 갑자기 확확 열고 막. 엄마 속옷 빨아! 속옷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생각은? 이게 우리 젊은 친구랑 딱 나오면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은. 조사하셨어요? 제가... 난 두 분 진짜 웃긴다. 실험 조사가 다 했어, 늘. 네, 그래서. 40대까지는 우리 친구 제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친구들? 젊은 분들은 1등이 돈이에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게 50대 때 바뀌거든요, 건강으로. 그럼 거꾸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50대까지가 뭘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네, 50대가 넘어가면 또 건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게 이제 저도 공감을 하죠. 저도 한국 사회에서 되게 예민한 게 이제 부모 문제,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친구 속상하잖아요. 어머님 더 일하시고 하니까 젊었을 때 친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도 빨리 만들어내시고 노력하시고 아까 말했지만 행복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좀 반성, 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부모님 건강 서로 우리 더 많이 챙기는 걸로 그렇게 하죠. 저도 해볼게요. 저도. 예, 참 근데 희한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저도 녹화 마치고 막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이게 또 막상 통화를 하면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게 야, 이 아들이 참 그게 문제. 없을 때는 진짜 천하 이런 조자가 없거든요. 막 엄마 막 생각하고 막 근데 전화를 딱 해서 여보세요 그러면 밥은 먹고 다니나 네 결혼은 언제 할래? 아이고 야야 옷을 그래 입고 다니지 마라. 머리 스타일은 와 그렇노. 내 아들이지만 그래 다닐 때는 내 아들이라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게 나와요. 그게 근데 김대동 씨는 진짜 결혼을 왜 안 하세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왜 결혼을 안 하시는지. 저 만나면 진짜 저 오늘 처음 뵙잖아요. 네, 저 처음 뵀어요. 네, 진짜 궁금했어요. 몇 번 사귀었는데요. 네. 그 뭐 헤어졌어요? 제가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뭐 그렇겠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뭘 걱정? 마지막에 그 같이 이렇게 저 스케치북 하나 드시고요. 이번 한 주 제일 짜증나는 일과 사람에게 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욕하고 어떻게 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이번 한 주 제일 짜증났던 일과 사람에게 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에게 어떻게 욕을 하냐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적어보세요. 네.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당신들 누구예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의 고민입니다. 뭐가요?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 동안 짜증났던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힐링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을 조금만 더 좀 풀어서 아저씨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힐링을 얻었다 오늘. 뭐 때문에? 저기 저 정지승 교수님 때문에 아니면 최진기 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저 안티지 내 안티죠. 아니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실제로 보고 느낀 감정이 뭐예요? 힐링이에요? 화면이 좀 진짜 무슨 얘기 나오네요. 누가요? 이번 씬은 어때요? 보기 드문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보기 드문 연예인이에요? 저한테 눈을 맞추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제발. 저 기억하시죠? 이번 시 기억하네요. 아, 네, 저 아이컨택을 했습니다. 정말? 네, 기억해요. 좀 약간 거만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인사를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걸 보고 오늘부터 팬이 됐습니다. 아,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이게 손 치고 지나다녔잖아요. 그거는 뭐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좀 거만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여기 인터뷰할 때 네 무릎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분은 아이컨택만 했고 근데 내가 거만하다고요? 내가 지금 당신 무릎에 앉아있는데? 아, 저 좀 이렇게 닿는 거 싫어해서. 이게 아이컨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컨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 쳐다보겠어요. 그래요? 여자친구는 혹시 실례지만?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는데 왜 이번 씨와의 아이컨택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죠? 본인 누나 사랑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욕하시고 싶은 대상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주 광고 아이유 돌려줘. 이거는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한 주제예요, 사실은.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가 출연하는 소주 광고인데요. 앞으로는 이 광고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4살 이하의 모델이 술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아이유 그 사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분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예, 광고를 못 찍으면은 우리 같은 이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 그런 기분을 못 누리니까 그런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예, 아이유 보는 낙으로 소주를 마셨는데. 국가가 국민들 술 마실 일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광고 모델을 규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네. 아이유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를 네.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민사회계를 대표해서 저는 이본 씨가 그 광고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쉐이커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 인삼차예요 그게? 네 대기실에 있어요 인삼차 인삼차 티백으로 대신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